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아부아들 성경 강해의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피곤해서요? 마치 직장인들이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좀 뒹굴거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쉬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사람한테는 왜 이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안식하게 하는 날, 쉬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로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어떤 회사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이나 하인 같은 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 이 남종이나 여종이 있는 시대 같았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이기적인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한테 쉬는 날도 주지 않고 1년 내내 일하도록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안 지켰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쉬게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마저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